2017년 백두산 위인칭 성대회 영국 준비위원회,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,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조, 영국 조선친선협회가 남조선의 사드를 끌어들이기로 한 박근혜 폐당의 친미 4대 행위를 규탄하여 이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